예, 우리가 읽은 역대상,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1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해 묵상한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온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그 궤를 섬기고 그 일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39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또한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만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만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가 빼앗기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 있었던 모세와 성막 안에 있었던 예배의 기구들은 다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여전히 모세의 시대 때 성막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양쪽에서의 예배를 최선으로 드리기 위하여 언약궤 있는 곳에서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두둔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놓고 예배하게 하고, 39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는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의 산당에서 또한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예배하게 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37절에는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면서 항상 날마다 예배하게 했다는 표현들. 40절에도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아침 저녁도 날마다라는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가 원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 뭐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거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기브온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예배하기 원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오늘 받고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요. 그 예배와 찬양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으로 주일날 한번 모여서 또 새벽에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브온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항상 날마다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주님 섬기기를 결심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 예배를 표현하면서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둥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뭐 사업이 잘 되면 또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 좋은 일들이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뭐 성적이 잘 되고 건강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예배의 온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하고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기 이전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감사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 예배할 수 있다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예배하고 감사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하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루살렘에서도 기브온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예배하게 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좋을 때에도 또 건강할 때에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43절의 말씀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들을 세워놓고 나서는 제사장과 또한 아삽과 그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고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집을 또 축복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날마다 제사장들을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며 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이제 언약궤가 준비되어진 곳에서도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기브온에서도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배가 드려짐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대상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전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그 자매님들,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들이심는 대신에 가정의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남자분들도 신앙이 좋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예배만 드리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삶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받았던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살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업장, 또 학교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셔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의 상사를 그리고 여러분 손님들을 여러분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보세요. 에베소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 섬기듯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축복받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의 일들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일들은 하찮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그것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을 나누시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의 말씀은 이에 북백성이 모든 백성 많은 백성 이런 뜻이에요.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축복을 하기 위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복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실제 원어의 뜻으로 보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상황과 환경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